동화 한국어 버전 성냥팔이 소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한 도시에 작고 예쁜 소녀가 살았어요. 섣달 그 무렵이었죠. 그 소녀는 손에 성냥꾸러미를 댄 채 길가를 걷고 있었어요. 소녀의 앞치마 주머니에도 성냥이 들어있었지요. 눈이 내렸어요. 눈은 소녀의 머리 위를 덮었고 아름다운 곱슬머리는 소녀의 목을 덮었지요. 소녀는 아침부터 걸어다녔지만 성냥을 한갑도 팔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나와 보았지만 아무도 성냥을 사지 않았어요. 모두들 그 해의 마지막 날을 즐기느라 분주했거든요. 오솔길을 통과해 걸으며 소녀는 케이크와 다양한 음식들로 가득 찬 많은 상점들을 보았어요. 레스토랑에서 테이블에 촛불을 켜놓고 색다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소녀도 몹시 배가 고팠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소녀는 그 모습을 애써 무시하고는 곧장 걸었어요. 밤이 되자 참을 수 없는 추위로 소녀는 덜덜 떨었어요. 맨발이었던 소녀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죠. 그날 낮에 소녀는 집에서 아프신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어요. 메리, 오늘은 밖에 나가서 성냥을 좀 팔아올래? 조금이라도 팔면 먹을 걸 구할 수 있을 텐데. 어머니, 밖은 너무 추워요. 가거라, 멍청한 기회집애. 나가서 저녁까지 성냥을 전부 팔아오거라. 다 팔지 못하면 집에 돌아올 생각도 말아라. 가거라, 얘야. 네 아빠가 또 때릴 거야. 이런 못된 아들을 두어 미안하구나. 울지 마세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메리는 앞치마에 성냥을 넣고 어머니의 슬리퍼를 신은 채 집을 나섰어요. 성냥을 팔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았지만 사람들에게 다가가 팔아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죠.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메리는 배가 많이 고팠지만 아버지의 협박이 생각나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길 모퉁이에서 소녀는 사람들과 마주쳤죠. 오, 미안. 괜찮아요. 성냥 좀 사주시겠어요? 미안하구나, 꼬마 천사야. 난 필요 없는데. 그러고는 가버렸죠. 메리는 그때 자신이 맨발임을 느꼈어요. 슬리퍼 한쪽이 망가졌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소녀는 다른 신발 한 짝을 찾았지만 하수구에 떨어져 있었어요. 소녀는 신발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메리는 맨발로 걷기로 했죠. 걷기 전에 성냥은 무사한지 확인했어요. 소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성냥은 하나도 팔지 못했어요. 피곤해진 소녀는 두 집 사이에 있는 모퉁이를 발견하고는 잠시 그곳에 앉아있기로 했지요. 날씨는 점점 추워졌어요. 소녀는 성냥을 손에 들고 생각했죠. 이 성냥에 불을 붙이면 좀 따뜻해지겠지? 다시 마음속에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아시게 되면 화내실 텐데. 하지만 추위는 소녀를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딱 하나만 태우면 아버지가 어떻게 아시겠어? 소녀는 성냥개비 하나를 꺼내 들고 근처의 나무판으로 불을 붙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냥개비가 철난로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소녀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난로 곁으로 손을 가져가 온기를 꽉 잡아보려 했죠. 소녀는 매우 행복했지만 곧 눈송이가 성냥개비에 떨어져 불꽃은 꺼져버렸어요. 소녀는 매우 실망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떨기 시작한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성냥갑을 꺼냈죠. 또 다른 성냥개비를 골라 옆에 있는 벽에 그어 불을 붙였어요. 놀랍게도 벽이 투명하게 변했어요. 소녀는 벽을 통과해 볼 수 있게 되었죠. 집은 매우 아름다웠고 벽은 잘 장식되어 있었어요. 벽난로와 불이 있었고 많은 촛불들이 켜져 있었죠. 그 집에 사는 가족은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소녀는 저녁 식탁 위에 놓인 넉넉한 음식과 케이크를 보았죠. 그곳에서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메리는 식탁 위 접시 안에 담긴 구운 거위 요리를 보았죠. 갑자기 거위 요리가 메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소녀는 또다시 놀랐죠. 바로 그 다음에 소녀는 접시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소녀는 매우 배가 고파서 접시가 다가오는 것을 보니 행복했죠. 거위 요리는 벽 근처까지 왔어요. 메리는 벽에 손을 넣어 거위 요리를 잡으려고 했죠. 바로 그때 성냥불이 사그라들었고 곧바로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투명한 벽은 없었죠. 메리는 몹시 실망했어요. 소녀는 하늘을 보며 신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어요. 신이시여, 저를 이 상황에서 구해주세요. 바로 그때 소녀는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누가 그랬는데 별이 떨어지면 누군가 죽는다고. 우리 할머니는 아프셔. 그러면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는 뜻인가? 나를 가장 사랑하셨는데. 울면서 소녀는 다른 성냥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소녀는 할머니가 눈앞에 계신 것을 보고 놀랐죠. 할머니! 여기 계셨어요? 그래, 아가야. 난 여기에 있단다. 메리는 할머니를 보게 되어 기뻤지만 곧 무서워졌어요. 할머니도 사라지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녀는 성냥갑에서 성냥을 더 꺼내어 불에 타고 있는 성냥개비와 합쳤어요. 그러자 빛이 생겼어요. 태양처럼 밝은 빛이었죠. 그날 밤, 밝은 빛이 메리와 할머니 주위를 비추었어요. 메리는 할머니를 보았어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 할머니는 참 아름답게 보였죠.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메리를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여기에 못 있겠어요. 저도 함께 데려가 주세요, 제발. 그래, 아가야. 널 데리고 가마. 손을 이리 다오. 할머니는 메리의 손을 잡고 안아주었어요. 그들은 위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메리는 매우 행복해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지금은 기분이 어떠니, 꼬마 천사야? 지금은요, 할머니. 이제 배고프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요. 몸이 가볍게 느껴져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고, 둘은 천국을 향해 날아갔어요. 메리는 순수한 웃음을 띠고 있었어요. 아침에 태양빛이 이런 소녀의 얼굴을 비추었죠. 많은 사람들이 소녀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모두 모퉁이에 쓰러져 있는 메리를 보고 있었죠. 모두들 소녀를 불쌍히 여겼답니다.